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친척 또는 이웃들하고도 인사 나눠봐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요. 우리 오늘도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피데이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주님 날 사랑하네. 어린이 구원 찬송 함께 듣고 오죠. 사랑하네. 날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이미 주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은 좀 전에 서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했듯이 매일매일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말씀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교통표지판에 U턴이라는 표시를 본 적이 있나요? U턴은 자동차 따위가 U자 모양으로 돌면서 방향을 바꾸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있으면 차가 가다가 다시 오던 길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찾아볼게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 있는 이사야 말씀 55장 7절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죠?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악으로 어둡고 멸망하는 길로 가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악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요. 하지만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과 불의한 생각은 버려야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래요. 우리 그러면 지난주 함께 들어보았던 In His Time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이요? 네, 맞아요. 모두 맞았어요. 모든 분들이 우리 친구들의 멋진 선생님이세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영어 버전 스톱 들어보세요. 함께 들으면서 즐겁게 생각해 보아요. 안에서 교사 훈련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받는 훈련을 교사 훈련이라고 해요. 태국에는 77개의 도가 있는데 교사 훈련을 위해서 태국 어린이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도 여러 지역을 다니셔야 해요.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이 각 교회에서 좋은 전도자와 교사로 세워줄 뿐 아니라 그들 중에 어린이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의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어린이 사역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도 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잘 훈련되어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우리의 티팜 만나러 가죠. 지난주 우리의 티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텀블 선교사님과 빅터, 그리고 홀트마 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티팜의 마음까지도 치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젠 티팜은 마법사 아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으로의 티팜 이야기 점점 궁금한데요.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티팜에게 오셨어요. 내 언니 로사가 갑자기 아프단다. 너의 형부와 아기도 몹시 아파서 네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티팜이 아버지를 따라 언니가 사는 집으로 갔을 때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오레스틸은 "티팜, 저기를 봐라. 내가 저기 새 신당을 짓고 있단다. 이제 부디 형이 기뻐할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우선 너에게 새 부적을 하나 만들어줘야겠구나." 아버지... 티팜이 아버지를 불렀지만 오레스틸은 티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새 신당으로 들어갔어요. 티팜은 그를 힘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가까이 왔어요. "언니, 여기 아기가 먹을 음식과 옥수수 씨앗을 좀 가지고 왔어." 티팜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응, 잘했어. 심기 전에 아버지께서 옥수수를 땅에 내리쳐 두들겨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티팜이 얘기했어요. "소용이 없다고?" 언니가 다시 물었어요. "너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빅터도 그들의 말을 듣더니 달라지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너마저?" "그래, 언니. 내가 선교부에 갈때 몹시 아팠었잖아. 이제 내 상처와 병이 다 나은 것을 좀 봐." "어쨌든 병은 다 낫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 언니. 그들은 나를 정성껏 보살펴주고 또 읽는 것도 가르쳐 주었어." 티팜은 옷 속에서 성경책을 꺼내 보이며, "나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이 좋은 말씀을 마음에서 뿌리칠 수 없었어.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을 그들이 사랑으로 채워줬어."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데? 뭐라고 하든?" 갑자기 언니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 묻게 되었어요. 우리의 티파미 언니도 티파미 들었던 말씀이 꽤 궁금했던 모양이네요. 우리 찬양한 곡 듣고 계속 들어보죠. 너 죽게 나오겠니? 어린이 구원 찬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오레스틸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티팜, 여기 새 부적이 있다." 아버지는 티팜에게 새 부적을 주었어요. 티팜은 자기가 이 부적을 갖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티팜이 주저하는 행동을 보고 눈을 무섭게 뜨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얘기하자." 티팜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티팜은 아기 우는 소리와 마당에서 옥수수 두들기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티팜은 아기를 안았어요. 디팜, 디팜, 밭을 갈아놨으니 옥수수 씨를 가져오너라. 아버지의 말씀에 아기를 불 옆에 있는 요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씨를 심겠지만 먼저 그 선교사들의 악령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신에게 기도해야겠다. 선교사님들은 좋은 분이에요. 티팜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너도 변했니? 너도 예수쟁이가 됐느냐? 아버지가 다그쳐 물었어요. 티팜은 가슴이 몹시 쿵닥쿵닥 뛰었어요. 아니요. 티팜이 숨가쁘게 소근거리자 아버지, 마법사 아버지는 그의 신당으로 절뚝거리며 가버렸어요. 티팜이 고개를 떨구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주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아기 페리가 요란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여러분들. 티팜이 얼마나 아빠가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더군다나 조카 아기 페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점점 일들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페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린이 구한찬송 주님을 믿어요. 찬양 듣고 다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달려가서 타는 석탄불에서 아기를 번쩍 안았어요. 아기가 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던 거예요. 한 손으로는 마른 땅에 물을 퍼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진흙을 개어 페리의 가슴과 팔에 발라주었어요. 언니 로사와 오레스틸이 막 뛰어왔어요. 오레스틸은 그 폭풍이 부는 밤에 다친 다리가 낫지 않아서 아직도 절뚝거렸어요. 페리가 물 속에 들어갔어? 불 속에 들어갔어? 언니가 신음하며 말했어요. 왜 아기를 잘 보지 못했니? 아버지는 티팜을 야단쳤어요. 제가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미안해요. 아기를 성교부에 데려가요. 할머니에게 좋은 약이 있으니 곧 낫게 할 거예요. 안 돼! 언니는 우는 아기를 빼앗아 안았어요. 오레스틸은 그건 안 돼. 너 이제 보니 거짓말을 했구나. 너 예수쟁이가 됐지? 하고 물었어요. 티팜은 잠깐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꼿꼿하게 서서 말했어요. 네, 아버지. 나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언니와 아기도 사랑해요. 아버지도 사랑해요.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줘요. 티팜은 품속에서 성경책을 꺼내 보였어요. 마법사 아버지의 눈은 불이 난 듯 번쩍했고 그는 책을 빼앗았어요.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어요. 너도 성교부에 가면 너와 아기 모두 다 죽게 돼. 아버지는 소리치면서 새 신당으로 절뚝거리며 달려갔어요. 드디어 티팜은 페리를 통해 주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 티팜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의 힘으로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소중한 성경책을 읽게 되었으니 어쩜 좋죠? 더군다나 아기 페리가 다치게 되어 더 걱정이네요. 우리 그다음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듣도록 하고, 여기서 그만 우리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한 주간도 주 예수님의 빛 대신 능력으로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그런 삶 사는 한 주간 되도록 해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